모르게 그냥 기분 좋았죠. 별빛도 참 예쁘니까 너와 발맞춰서 걸어준 그림자가 한 걸음 먼저 다가올 듯 어둠도 밝게 느껴져. 하늘 가득 조명처럼 밝혀진 달빛 그 아래서 춤추는 내 모습이 반짝 빛나는 순간들을 상상해왔던 그 문이 열린 거야 baby. 가득 퍼져간 것 같아 행복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